알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대 뒷모습은 내일의 약속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볼 뿐 상처진 내 마음이 아물지도 않은 채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내가 후회스럽기조차 했어. 그리운 시간들을 못 내 뒤로 하고 그저 스쳐간 추억만 남아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싶었지만 눈물로 지운 내 마음이 헤헤 떠나는 그대 마음 죽음을 알 것 같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사랑과 그리움 버린 적이 없는 난 오직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걸 추억만 남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눈물로 지운 내 마음이 헤헤 떠나는 그대 마음 죽음을 알 것 같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사랑과 그리움 버린 적이 없는 난 오직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걸 멀지도 가깝지도 나는 그대 뒷모습은 내일의 약속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볼 뿐 상처진 내 마음이 아물지도 않은 채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내가 후회스럽기조차 했어